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58절입니다.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58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모였고 주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마디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착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전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권위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며 우리 중 가장 강팍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조차도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마음이 깨트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모들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육아의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용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도 많이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교리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활을 변증하는 마지막 글 끝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덧입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더욱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신앙은 문자 그대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 부활신앙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부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부활의 경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최종적인 몸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주적인 부활 혹은 몸의 궁극적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대목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멸절하게 된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불멸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육신도 영원히 살고 영혼도 더더욱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심판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연결도 끊고 그의 육신도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야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접지를 아니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계획은 계속 수행하시기로 하고 또 인간이 지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더 잘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경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한을 연장하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또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 상태에서 죽는 자연인들로 구분이 됩니다. 죽으면 불신 상태에 있었던 영혼들은 음부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음부는 지옥의 출입구쯤 되는 곳이고 낙원은 천국의 출입구쯤 되는 곳이니 낙원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음부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각각 음부와 낙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떠날 때에 육신은 이 세상에 두고 떠납니다. 영혼만 신자는 낙원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지옥의 고통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 상태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니 영혼만 있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두고 간 육신을 다시 덧입게 되고 영혼만 있던 낙원에 있던 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덧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화장을 해버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려서 부활 시에 입을 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질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물질은 사라질 수 없고 없는 물질이 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권능으로 그날에 흩어진 신자들의 신체를 모두 모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히실 터이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고 신자도 부활하게 됩니다. 각각 부활의 목적이 있으니 신자는 그렇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의 몸은 불멸하는 몸을 덧입는 부활이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인간에게 입혀주셨던 그 몸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한 것입니다. 불신 상태에서 죽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입게 되어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도 결코 죽을 수 없는 몸이며 무한히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의 세계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명백한 사실이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잠시 지나는 이 세상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 부활의 그날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입으신 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살과 피와 뼈와 힘줄과 핏줄로 이어진 연약한 몸을 가진 예수님의 그 몸은 분명히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몸이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잠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볼 수 있도록 섬기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0이 갓 넘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사람들 눈에는 50이나 가까운 나이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속한 자원들이 계속 감소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얼굴도 팽팽하고 젊잖아요. 그래서 17, 18살 먹은 아주 어린 청년들은 세수하고 구름 안 발라도 이뻐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 점점 안 돼요. 그래서 10대가 화장을 하는 것은 치장, 20대가 화장을 하는 것은 단장, 3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인,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 60대가 화장을 하면 간장이 됩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자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그 자원이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30이 감 넘으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50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50도 채 안 된 나이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거의 50이 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원이 빠져나온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죽인다는 게 뭐예요? 자원을 한꺼번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몸을 두고 가셨다가 예수님이 영혼과 몸이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니까 그 영혼이 다시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과 결합하여 새로운 몸이 되셨는데 그 몸은 옛날처럼 썩고 병들고 자원을 빼앗기고 쇠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 몸을 그대로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 머리이신 그분께 쭉 붙어있는 접붙여진 지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오늘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분께 고해야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 모두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선악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주적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괴로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다 못 이루는 성화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완성시키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신자에게서 이 죽음은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지나는 것들이고 잠시 사라져가고 스쳐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그날에 모두 주님 앞에 변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죄와 야합하고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살아 죄를 짓던 여러분들은 그날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 앞에 토설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신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쏟아붓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영적 부활의 삶이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죽으신 일이 있었듯이 신자도 현재적으로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자의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시련, 고통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우리들이 거두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난도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십자가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고 거룩한 신자가 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일수록 이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뒤로 물러가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원들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쁜 일만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에요. 인생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끊임없는 고통의 물결이 넘실거려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를 애워싼 많은 고통과 고난, 시련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 같은 이 고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저절로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된 것이지 십자가가 그냥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없이 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도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깨들어가 보면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말 안 듣는 놈 아들놈 때문에 온 괴로움이고 이거는 우리 아내를 통해 온 괴로움이고 이거는 내 남편을 통해 온 괴로움이고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준 고통이고 이거는 이 정신없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자격없는 정치가들이 내게 준 고통이고 이렇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모두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야. 이 자식, 그 무자식이 상팔자지. 내가 호래비로 살았으면 내가 차라리 과부로 살 걸. 뭐 등등 하면서 결국은 다 원망 속에 돼. 그러니까 고통은 겪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고통이 고통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내 아들이 때문에 당하게 되는 괴로움이야.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자식 상팔자인데라는 마음이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내 아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예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캐들어가 보면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칼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목에다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품고 다니면 언젠가는 찌르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다. 미움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범죄였나. 그 자체가 이미 범죄지만.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럼 괴로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때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괴로움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은 더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고통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고 가란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 시대 때의 형벌에 의하면 형벌의 관례도 역시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모두 각각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게 고통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으로 그 모든 괴로움을 감당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 당하게 되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많은 괴로움과 시련들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기도 했지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괴로운 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상하게 그런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 속으로 내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내게 오는 고난 때문에 그냥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그거를 감당하면서 괴로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이 나의 영혼 속에서 실체화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죽음의 경험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신자가 섭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으로 자신이 자기 이입되게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경험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과 부패성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하는 이 완고한 인간의 완악한 경향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죄에 대한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현재적 죽음에 대한 경험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기 죽음의 경험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게 깊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죽음의 꼭지점에서 거기서 신기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자기의 완악한 육신의 성품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죽는 경험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 아프도록 깊이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하는 순간에는 죽는 것 같지만 그런 참회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소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는 소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많이 당하고 괴로움은 당하는데 그것을 섭리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고난은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만 하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만나는 영적 부활의 경험, 영혼의 소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십자가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늘 곤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즐거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참다운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한 날마다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살려도 그러니 영혼이 곤고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온갖 이유와 핑계, 그리고 더러운 변명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어떻게 배우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견고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래 이 단어는 나무 같은 것들이 뿌리를 많이 내려서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콘크리트 위에 죽은 전봇대가 서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전봇대를 칭찬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큰 거목이 세월의 연륜이 지나면서 줄기가지가 뻗고 뿌리가 내려서 든든하게 땅에 뿌리를 박은 상태. 그래서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작은 가지 한두 개가 꺾이기는 할지언정 몸통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생명력 있는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크게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혼자 유리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사람인 목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잊어버릴 만하면 이 두 가지 구원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목양 관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23년 동안이나 목회하던 노샘턴 교회를 신학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사임하면서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성도가 한 교회의 목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전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그러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전심으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성도다운 성도를 세우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고 다른 어떤 일로도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 많은 사례금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로 이 세 가지 일에 참념하면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대들이 세상 맛에 취해서 살다가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릴 만한 순간에 나를 보고 그 사명이 생각난 사람이 되도록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에 불과하고 순간순간 이 세상에 편한 삶을 꿈꾸고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싸웁니다. 그대들 안에 있는 모든 싸움이 내게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본 바요 또 들은 바와 같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진리의 깊은 탄광의 막장에 내려가 땀 흘려 수고해서 진리를 캐어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품을 먹는 사람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그 진리의 석탄을 깨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 편하게 해줘도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 사랑에서 타락하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큰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 하찮은 그릇일 수가 없어요. 멀리 시골에 나아가 공해가 없는 밤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쏟아질 듯이 매달려 있는 별떨기들 속에는 지구의 크기에 수백 배가 넘는 큰 별도 있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별들도 있습니다. 큰 별이 아름답고 작은 별이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하는 그 말이 신자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고 마지막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친 나머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바쳐질 마음은 없는 그런 불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창가에서 내버려지는 짐승의 생선 대가리들과 내장을 먹기 위해서 피가 터지도록 머리를 쪼고 싸우는 더러운 갈매기 떼들처럼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의 모습을 본받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와 우상에 싸워져 것들과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하기나 합니까? 그래요. 언젠가 은혜 받았을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신자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잃지 않는 하나의 등불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했죠. 계속됐습니까? 계속됐습니까? 그러한 소원,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이 계속 유지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소명에 비하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번민이라는 것도 너무나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이 형상 본받게 하시려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거짓된 신자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들을 씻어냈습니까? 교만과 불신앙,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유혹의 탐욕 같은 것들을 씻어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자 되기 원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처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이제 그런 구도의 눈빛을 잃어버린 많은 신자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도 주님을 전혀 닮지 않은 자신의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겠습니까?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첫 번째 부르심을 굳게 붙들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나는 10년 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대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인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살아나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견고한 것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견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마는 그 사명은 특수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사명이 부여되었고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혹은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감히 사명을 망각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방탕하고 그 무릎팍에서 잠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이 사사로 불러주신 사명을 잠시 잊었습니다. 사명을 주셨어도 방탕하게 살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영적인 변화의 은혜들도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셨겠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을 뉘우쳤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처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이 어리니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목놓아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명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다 귀한 것이고 큰 사명을 버린 것이나 작은 사명을 버린 것이나 하나님을 버리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뜻을 세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보셨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떠밀리듯이 사는 사람들에게야 잠시 고난이 없을지 모르지만 뜻을 세우고 사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파도와 폭풍우와 어두움의 위협이 있고 암초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혹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 동안의 죄악이 탕감되는 것처럼 방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게 살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성품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명 때문에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사명의 현주소 앞에서 눈물 흘립니까?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냉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구원이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푸라기 못하고 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가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들을 참으실 때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지식 많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없어도 밤하늘 한구석에 빛나는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되라고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데 사용해버리고 이 땅의 자원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간교함을 변명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죄와 악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얼굴은 굳어 있어서 이 세상 탐욕에 이글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나요?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해서 울고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죄인 것처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런 참회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땀을 흘립니까? 정말 피지땀을 흘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생명을 주고 바꾼 자리인 것처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오고 원수들의 박해와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들의 를 속고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은혜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생명이 없기 때문.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차갑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통곡하고 주님을 위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를 위해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도 짧은 생애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경꾼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미끄러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가슴팍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명에서 미끄러지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도망치니까 어떻게 됐죠? 행복합니까? 정말 즐겁던가요? 정말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 같은 신자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많이 주신 은혜의 자원들을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쏟아붓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도 지극히 연약한 여러분의 한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거목처럼 든든히 서 있을 수 없는 아직은 어린 묘목이지만은 예수를 붙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붙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흔들리지 맙시다. 꼭꺼니 서서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힘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두 모으고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의 죽고 싶은 사람 1만 명이 목회하는 교회보다는 완전히 죽고 싶은 한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햇빛이 맑게 나는 겨울날 먹지를 갖다 놓고 돋보기 하나를 비추면 초점이 맞춰집니다. 처음엔 아무 일 없지만 잠시 후에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하죠. 돋보기 다섯 개가 거기를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순수한 부흥을 보기 힘든지 아십니까? 죽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거의 실제적인 상태에 있어서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난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는 예배 때문입니까? 왜 여기에 계시나요? 비교적 덜 열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나요? 왜 여기 계십니까? 교회가 예쁘고 담임 목사가 유명해서 이 교회에 계시나요? 교회가 인격적이어서 나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나요? 모두 후를 떨고 떠나십시오. 모두 떠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참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수의 신자로 가득 차는 것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할 생각도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찬 것보다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했을 이유가 없는 그 일. 내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결코 힘쓰지 않았을 그 일. 내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나 자신을 쏟아붓지 않을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일을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죽고 싶고 그 일 때문에 살고 싶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도는 그런 영혼들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다양한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도 그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했느냐?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개겼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이 쓰레기 같은 녀석아,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그렇게 하찮으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었던 이 땅의 많은 자원들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시때때로 내 영혼에 부어졌던 그 많은 은혜와 진리의 빛들을 어디에 사용했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짧은 날 동안에 진흙에 빗긴 볕과 같은 한 볕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날 동안을 그렇게 허탄하게 보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방관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직접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33해 동안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와서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한 양떼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의 아픈 데를 고쳐주고 외롭고 헐벗은 이들을 먹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누가 요구하는 이 없어도 스스로 생명 버리시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나 있던가요? 마지막에는 사단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시지 말도록 예수님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를 짊어지고 초유의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어느 상황 하나도 주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도와주시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슴 아프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고 가실 때에는 벗은 몸으로 아무 소유도 없이 가셨습니다. 또 그분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 방해거리들로 가득 찬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만약에 그런 괴로움과 장애물과 시련이 없는 것이 사명의 길이라면 그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잘해 나왔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 나라를 위해서 울 때, 내가 그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아파할 때, 내게 은혜 받은 네가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직고하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너희 개인을 향한 마음을 수없이 알려주었거늘 네가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변명하셔야 할 것이고 그날에 나도 내게 맡겨준 그대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주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빌며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그 평화 속에 살며 처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위에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뼛속 깊이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셔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와서 우시고 우리들이 고난받아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마음이 있고 악마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피도 섞이지 않고 살도 나누어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살과 피보다 진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이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던 예수님처럼 엎드리고 그분처럼 땀을 흘리고 그분처럼 피를 쏟고 그분처럼 완전히 우리를 내어드렸더라면 우리는 죽었어도 우리의 사명은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었어도 신은인 우리의 사명은 살아서 꽃피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슬픕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절대 이런 교회를 목회하려고 주님께 생명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할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알았더라면 감히 거룩한 성업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죄악과 강박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민망이 여기사 치료에 은혜 허락하소서.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날이 마지막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야말로 수년 내에 내가 본 가장 성도답게 살다가 죽은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두 그분처럼 주님께로 갔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열린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랜 동안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주일이면 그 바쁜 와중에도 병원들 다니며 병상마다 예수 믿으라고 주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함께 있는 연약한 많은 구역의 식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마지막 가난 말기여서 복수가 차오를 때도 구역장의 본분을 다했고 임종을 앞에 둔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도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기 몇 시간 전에 다행히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동자가 거의 풀어진 상태에서 제가 그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니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 것이 이 세상에서 그와 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는 질병과 슬픔이 없는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아내에게 대피를 하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작은 메모지 석장에 남긴 편지 속에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그런지 주님이 저를 부르시니 이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점점점. 사랑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계셔서 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목회 사역 하시려면 괴로운 일이 많으실 텐데 목사님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정집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 했던 내 일입니다. 그는 갔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왜 살려두셨을까요? 목숨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라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땀을 쏟고 거기서 피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사명대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자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